청년 조선대학교 창립 예순돌 기념 국제학술토론회가 12일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장과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축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 대표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학 교수, 연구사, 학생,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외 동포들을 위한 민족교육의 역사와 실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 학교들이 쟁취해온 법인 인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적으로 배타주의 세력이 머리를 쳐드는 사태에 대처하여 민족교육 권리 옹호를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호소문이 낭독됐습니다. 학술 토론회에 이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기념 공연과 축하 연회가 있었습니다.